울어주는 그 바람 목소리 행여나 찾아줄까 그님이 아니올까 기다리는 마음 허무해라 그처럼 믿어왔던 그 사람 돌아설 줄이야 예전에는 몰랐었네 진정만 몰랐네 울어주는 귀바람 소리 행여나 찾아줄까 그님이 아니올까 기다리는 마음 허무해라 그토록 믿어왔던 그 사람 돌아설 줄이야 예전에는 몰랐었네 진정만 몰랐네 진정만 몰랐네 떠나간 그 나는요두리고터술밭이홀로걸어요술밭이홀로 이끌고 마부터 그대 내겐 당황 우산이 됐지만 지금 빗속으로 걸어가는 나는 우산이 없어도 이제 지워버린 이야기들이 나게 꿈결같지만 하얀 종이 위에 그릴 수 있는 작은 사랑이 속으로 걸어가는 내게 우산이 되리라. 지나버린 이야기들이 내게 꿈결같지만 하얀 종이 위에 그릴 수 있는 작은 사랑이여라 잊혀져간 그날에 기억들은 지금 빗속으로 걸어가는 내게 우산이 되리라. 멀어도 마음에 돌아온 마음 있어도 좋은 사람 그리워 떠오르면 가슴만 아픈 사람 우리 헤어진 너도 마음에 남아서 창문 흔들리는 소리에 돌아온 마음 마음 쓰러져 길가에 주님이 쌓이네. 내 마음 쓰러져 길가에 쓸쓸함이 내가 입사해도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대가 아무래도 내가 입새라도 주말엔 신의 눈빛대로 신의 가슴이 되어 아름다운 사연들을 태우고 또 태우고 태웠었네. 맞은 바람 속에 신은 신은 노래 부른다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수 없을 거예요. 끝이 없을 거예요.

내게 이별을 주. 그 사람을 사랑하니 그 이름을 내게 주소서. 이 내 마음 진실하니 이 내 사람 믿으소서. 어둠 속에 울고 있나이다. 너의 이름이여 오지 않아도 좋은 너의 이름이여. 마침내 오지 않아도 좋은 너의 이름이여. 내가 기다릴 수 있게 해. 말 못하던 그때 그날이 꿈이었나 봐. 지금은 헤어져 남남이지만 그리워하는 것도 죄 값이 되게 우는 미련 속에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아 피마저 우락에 내리는 이 밤 내 슬픔을 그대는 모를 거야 Thank you. 새로운 나를 알게 되었네. 우린 서로를 아끼고 서로가 필요하면서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이었지. 행복한 시간이 다시 올 수 있다면 이 짧은 만남이 슬픔이 되진 않았을 거야. 만남이 이별이 되고 이별이 눈물이 돼도 눈물을 지워야 해. 어쩌다 그대와 나 이렇게 되었을까.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우린 서로에게 빠져들고 말았어. 하지만 누가 우리를 탓할 수 있을까. 만남이 이별이 되고 이별이 눈물이 돼도 슬픔을 이겨가면서 눈물을 지워야 해.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었으면 내가 널 조금만 더 일찍 만났더라면 우린 서로를 아꼈을 거야. 시련 없이 잊으려고 눈을 감아도 나도 몰래 떠오르는 그대의 모습 하염없이 흔들리는 낙엽이 되어 모두 잊고 떠나가겠소 버린 이야기 우리들의 가슴 속에 남았어 사랑이란 이렇게 말 못하고 그리움에 울고 있는 것일까 그때 하늘 높이 뛰어버린 이야기 속에 남았어 사랑이란 이렇게 말 못하고 그리움에 울고 있는 것일까 말 못하고 그리움에 울고 있는 것일까 속죄하려 눈을 여는가. 진실한 대답을 말해주세요. 지나요. Thank you. 세상을 싶어서 이런 내 마음이 행복한 꿈. Thank you. Thank you. 정신이 보았죠.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을 해주던 마지막 그 모습이 웃으며 또 그대의 모습 I'm not afraid to die.